변한 시간에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볼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볼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잊혀져간 꿈.